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빛나라 종일봉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우종희 작곡인 노래는 주체 77, 1988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우리 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백두미령 고향집과 종일봉의 위용있는 모습을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인 시대의 명곡입니다. 가요는 종일봉의 위용있는 자태를 우러러며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우리민의 격동된 심정을 담아 졸세빈의 고룩한 자욱이 새겨져 있는 종일봉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빛을 뿌리며 우리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사가 담고 있는 주제 사상적 내용은 정서 깊고 숭엄하며 졸졸하면서도 의지적인 선율 형상에 의해 더욱 확고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선율은 첫 부분에서 우리민의 마음속에 서정에 간직된 종일봉의 모습을 담아 싣고 숭엄한 기색을 드러내며 의지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요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덕주곡과 협주곡, 관윤악과 교향곡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 종류로 훌륭히 형상되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용적 투쟁을 힘있게 거무 추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노를 보며 생각한 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종송환 작사, 김혜성 작곡인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한 이는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한 이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의 기치를 더 비축해들고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깊은 사색과 초락적인 서정 속에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가사의 은유적이고 초락적인 형상은 사색적이고 세련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서저에서 4분의 4박자의 낮은 음구에서의 약박으로 시작되는 노래의 선율은 약박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짧은 리듬과 강박의 긴 리듬의 안받침 속에 굴곡을 지으며 부드럽게 흘러가는 손진행으로 웅심깊고 진실하며 졸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한 이는 저 하늘의 태양이 있어 푸르른 소나무의 옥슨 기상이 영원하듯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사회주의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대대로 탁월한 수령을 모신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을 알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깊은 사색 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하고도 뜨거운 사랑과 한없는 긍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성악곡으로 뿐 아니라 트럼펫을 위한 경음악으로도 편곡 형상되어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명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